أخذناهم بغتة فإذا هم مبلسون فقطع دابر القوم الذين ظلموا والحمد لله رب العالمين 그대 이전 여러 민족 위에 선지자들을 보내었고 그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었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 겸손함을 배우도록 합니다. 재앙이 그들에게 이르렀으나 그들은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은 더욱 굳어졌으며 사탄은 그들이 행함이 올바른 것처럼 보이게 하더라. 그들이 충고를 잊었을 때 그들에게 모든 은혜의 문을 열어주었노라. 이때 그들은 이에 기뻐하며 거만을 더하였으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연히 벌을 내렸도다. 이때 이들은 온전히 실망하여 있더라. 이리하여 죄지은 자들은 근절되었으니 모든 영광이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قل أرأيتم إن أخذ الله سمعكم وأبصاركم وختم على قلوبكم من إله غير الله يأتيكم به انظر كيف نصرف الآيات ثم هم يصدفون قل أرأيتكم إن أتاكم عذاب الله بغتة أو جهرة هل يهلك إلا القوم الظالمون وما نرسل المرسلين إلا مبشرين ومنذرين فمن آمن وأصلح فلا خوف عليهم ولا هم يحزنون والذين كذبوا بآياتنا يمسهم العذاب بما كانوا يفسقون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청각과 시각을 아사가고 너희들의 마음을 밀폐하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가 말하여 보라. 또한 어떻게 그 예정을 설명하는가 보라. 그런데도 그들은 거역하더라.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돌연히 또는 공공연히 벌을 내리시니 이를 숙고하느뇨. 죄지은 백성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멸망되지 아니하니라. 선지자들을 보냄은 복음의 전달자로서 그리고 경고자로서이니라. 그리함에 믿음을 갖고 선행을 행하는 자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노라. 그러나 말씀을 거역한 자 그들은 그들이 지은 죄악으로 벌을 받게 되리라. قُلْ لَا أَقُولُ لَكُمْ عِنْدِي خَزَائِنُ اللَّهِ وَلَا أَعْلَمُ الْغَيْبَ وَلَا أَعْلَمُ الْغَيْبَ وَلَا أَقُولُ لَكُمْ إِنِّي مَلَكٌ إِنْ أَتَّبِعُ إِلَّا مَا يُوحَى إِلَيَّ قُلْ هَلْ يَسْتَوِي الْأَعْمَى وَالْبَصِيرُ أَفَلَا تَتَفَكَّرُونَ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보물이 내게 있다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며 숨겨진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며 내가 천사라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단지 내게 계시된 것을 따를 뿐이라. 일러 가로되 장님이 보는 자와 같을 수 있느뇨. 그런데도 너희는 생각하지 않느뇨. وَأَنذِرْ بِهِ الَّذِينَ يَخَافُونَ أَن يُحْشَرُوا إِلَىٰ رَبِّهِمْ لَيْسَ لَهُم مِّن دُونِهِ وَلِيٌّ وَلَا شَفِيعٌ لَعَلَّهُمْ يَتَّقُونَ وَلَا تَطْرُدِ الَّذِينَ يَدْعُونَ رَبَّهُمْ بِالْغَدَاةِ وَالْعَشِيِّ يُرِيدُونَ وَجْهَهُ ما عليك من حسابهم من شيء وما من حسابك عليهم من شيء وما من حسابك عليهم من